손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빛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꿈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긴 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다 하얀 목련이 친다